한국 영어, 유학 영어, 미국 영어, 우리는 한유미. Yeah. Yep.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는 영어를 배우고 싶으신가요? 영어 표현에 실수가 많으시다고요? 한국식 영어와 미국식 영어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 이런 분들을 위한 한유미 영어.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Yeah. 안녕하세요. 저희 한유미는 한국에서만 자라고 공부한 한수와 4년의 미국 유학 경험이 있는 스파크, 그리고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자란 제이와 Hi, this is Elle from the States 와 함께하는 영어 공부 파캐스트입니다. 자, 첫 번째 발음 교정 코너 아주 유익했죠? 너무 좋았어요. 네, 엘이 너무너무 차근차근 잘 알려주네요. Thank you. 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코너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의 제목은 이거예요. 한스가 그랬어. 한스가 자 이제까지 우리 한유미 방송을 들어왔던 분들은 잘 알 거예요. 네 맞아요. 이제까지 한유미 방송에서 한스가 표현했던 문장들이 있어요. 잘못했던 것들요. 표현했던 잘못된 영어들, 콩글리시들 이런 단어 이런 이제 문장들을 저희가 엘에게 들려줄 거예요. 어 퀴즈인가요? 네. 그러면 엘이 이 문장은 도대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시츄에이션에서 어떤 의미로 어떤 의미로 쓰인 문장일까 알아맞혀보는 시간입니다. 와우, wow, interesting. 네. 그래서 어떤 시츄에이션인지 한번 게스해보면 되는 거예요. 에리.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Sounds good. 네. 자, 보여주면 안 돼요. 여기 잘 가려야 돼요. 네, 한스랑 제이랑 가지고 있죠? 네. 이거 뒤에 지금 다 비치고 있어요. 네. 조심하세요. 네. 자, 거기서 지금 몇 개 지금 써져 있는데 한번 한스가 한스부터 한번 그 문장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스. 어, 제가 잘못했던 거를 말해볼게요. 네. 오케이. I will make a place. I will make a place. 되게 부끄럽죠. 되게 갑자기 말하면서. 맞아요. 우리 시청자분, 아 청취자분들 다 기억하실 텐데. 네, 청취자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네. 과연 이 문장은 언제 만들었던 건가? 네. I will make a place. 네. 한국 사람들은 이 영어를 들으면 아, 그 말이구나 이렇게 보통 알아요. 네. 그래요? 네. 네. 대충 의미를 안다는 거죠. 표정이 엄청 이게 뭐지? 막 그런 표정이네요. 힌트를 주자면 약간의 힌트를 주자면 그 시츄에이션이 그러니까 이거예요. 어 스파크 나 제이 좀 소개시켜줘. 그랬더니 스파크가 아 그래? 그럼 내가 I will make a place. 아, 자리 만들 거라고. 네. 역시. 어떻게 이렇게 잘 알죠? 아. I will make a place 미국에서 말하면요. We won't know what you mean. 그렇죠. We'll think like you're literally gonna make a place. 맞아요. 그렇죠. 그때 제이가 했던 말을 맞아요. 자, 그렇다면 자리 마련해 볼게. 이거를 에리 표현을 만약에 한다면 그 상황에서 소개시켜줘 라고 했어요. 그렇게 했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뭐 for example I hope you guys meet up. 장소를 마련할게. 내가 너네를 이렇게 만드는 시간을 마련해 볼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or yeah I'll give you guys a time. Give you guys time. 너희들에게 시간을 내가 time. 알려줄게. 시간이나 뭐 장소를 이렇게 셋업 해본다는 거죠. 아예. 어, 그때는 우리 어떻게 썼냐면 arrange time and place 이렇게 썼어요. 의미가 통하죠? 그거는? I will try to arrange a time and place 했어요. 네, 그쵸? Yeah. 훨씬 낫죠? I will make a place보다? 직접 와 근데 나 깜짝 놀랐어요. 엘이 알아맞혀서 깜짝 놀랐어요. 아, 놀랍다. 그래도 한국 말을 좀 하니까. 그러니까요. 자 다음. 다음 문자. 제이가 한번 이번에는. 아 네. 네. 어 좋아요 좋아요. 네. I will shoot. I will shoot. 이 진짜 어렵다. I will shoot. 혹시 I will shoot. 총 가지고 있습니까? 안 되는데. 자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식사를 하고 있어요. 삼겹살집에서 한스가 I will shoot. I will shoot. 삼겹살집에서 건배 아닌가? No. No. 먹다가도 할 수 있고 먹기 전에도 말할 수 있어요. 아니면 다 먹고 나서도 먹고 나서도 말할 수 있고. What?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그러면? 네, 한번 구체적으로 힌트를. 예를 들면 제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예? 왜냐면 어 손다? 어! 그 말이에요? 네. 그 그래서 우리 그때 스토리에서 네. 어 오늘 내가 쏠게 이랬더니 한수가 어 I will shoot 이랬어요. 어때요? 아니야. 미국에는 oh it's on me or it's my treat. 어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가 or like 그냥, don't worry about it. 어 그냥 어 don't worry about it. 그것도 우리 새로운 표현이네요. 그렇죠? 그때 우리 또 제가 그렇게 알려줬어요. It's my treat. It's my treat. Yeah, you have to say it's my treat first before you say. Don't worry about it. So like for example, I'd be like, oh, it's my treat, and you'd be like, oh no no no no. I'd be like, don't worry about it. Yeah.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좋네요. 처음부터 괜찮아 괜찮아 하진 않아. 제 친구들도 보통 내가 갈게 그러면 no no no 이렇게 안 하거든요. 오케이. 어, 돈 어리라 할 일이 없어요. 네. 어. 오케이. Thank you. 그냥. Thank you. Oh yeah. Nice. 어, 네. 어, 근데 처음에 I will shoot 했을 때 전혀 몰랐죠 무슨 말인지. 예. 총 있냐고. 총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쏜다 이렇게 할 때는 it's my treat. 맞아요. 그런 다음에 뭐 it's on me 한 다음에 뭐 아니야 이러면 아 don't worry about it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Yeah, 어, 너무 좋네요. 자 다음 문장 한스. 어 너무 재밌다 그쵸? 네. 자 이거는 노래 가사였는데. 어 맞아 어. 노래 잘한다 그랬으니까 노래 좋아한다 그랬으니까. 네. K-pop 노래에서 K-pop 노래를 제가 번역해 본 거예요. 음은 안 할게요 그러면. 네 하면 안 돼요. You don't know my mind. Too much, too much. 해버렸네. 나름 You don't know my mind. You don't know my mind. Too much, too much. Too much. 어떤 뜻 같아요? 노래 가사 속에 진짜 요즘 2016년에 되게 핫. 되게 어 유명한 노래였어요. 인기 많았던 그래요? 노래였어요. 네. 어. 자 힌트. 트와이스라는 그룹의 노래예요. 트와이스. 트와이스 알아요? 예? 네? 알긴 한데 뭐 네. Cheer Up 하고 뭐더라? L 그냥 그렇게 생각해봐요. You don't know my mind를 만약에 영어로 한 아 한국말로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내 생각을 모른다. 내 생각을 모른다. 내 마음을 모른다. 가까워지고 있어요. 투머치는요? 투머치. 투머치. 내 생각을 몰라? 자 그렇다면 한스가 얼만큼, 노래하면서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You don't know my mind. Too much, too much. 그 티티 노래. 어? 아 맞아요. 맞아요. 그 가사가 네. 뭐였는지 기억나요? 몰라요. 아, 이거였어요. 이런 내 맘 모르고 너무해 너무해. 아~ 그래서 너무해를 too much too much라고 한 거예요. 아. 아~ 네.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네.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표정. 저 사람은 저 한스는 왜 그랬을까. 네.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듯한 표정으로 엘이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맞긴 한데. 네. 맞긴 한데 그렇게. 이렇게 you don't know my mind too much too much too much 하고 too much 그렇게 보면요 어 너무해 이렇게 translate 잘 안 돼요. 그렇죠. 어, 네. 그래서요. situation 알면 어 too much 말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처음으로 보면 뭐 too much 뭐가 too much 그 뭐라는 거야? 제이가 했던 말이랑 상당히 유사하네요. 네. 그래서 그때 어떻게 제이가 교정을 해줬죠? 제이가 한번 말해주세요. You don't know how I feel. 네. You're so mean. You're so mean. You're so mean. 이렇게. 아, yeah, yeah. 네. You don't know how I feel. You're so mean. You're so mean. 이렇게 했어요. 어때요? 이건 좀 와닿아요? 네. 근데 I think instead of saying mean, I would say cruel. Cruel? You're so cruel. Cruel은 잔인한 아니에요? 네. 더 남자친구가 더 싫으면 cruel. 너 정말 잔인해. 잔인해. 너 진짜 너 거의 뭐 쓰레기야. 근데 그거 trash. 근데 아, 만약에 남친이 네. 여자친구를 마음하고 생각을 전혀 모르겠으면 그 잔인하지요. 아, 아닌가요? 그렇지. 맞아요. 민으로 안 돼 이거는. 네. 민으로 끝날 수 없는 네. 수준이라는 네. 거죠. 그러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아, 이해가 되네요. 네. L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L 남자친구 되실 분은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잔인하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으면. 아, 너무 재밌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음 문장 있나요? 네, 뭐 한두 개만 더 해볼까요? 네. 어, 자, 이거는 이거예요. 어, I counted night. I counted night? Yes. I counted night. 밤샜다고. 와우! 대박. 대박. 어떻게 알았어요? 어, 아니 그냥 밤, night is 밤. If you just translate it. 직역이라고 하죠 이런 걸. 지금 엘이 약간 감을 잡았어. 어, 감을 잡았어. 이런 느낌이구나. 아, 이런 느낌으로 지금 이 한스가 얘기를 하는구나. Count night. 어때요? 어때요? 어때요? 밤샜다 할 때. 난 진짜. 네. 홍글리시니까 L 잘 알았지. 그냥 미국인이었으면 전혀 못 알아듣죠. 네. 그렇죠. I stayed up. Stayed up. Stayed up. 그때도 우리 그렇게 했죠. 네. Stayed up. So I stayed up all night for the test.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우리가 그거였거든요. 시험 기간에 밤새는 거였거든요. If you stayed up all night 전혀 안 자고 그러면 I pulled an all-nighter. 라고 해요. 아, 네. 맞아, 맞아, 맞아. 네. 제가 잘했어요. 네, 제이가. 제이가 very 너무 good. 많은. 역시 L밖에 없네요. 제이가 참 많은 거 우리한테 알려줬었어요. 맞아요. 진짜. 저희가 이게 맞는지 확인할 길이 없긴 했지만. 그러니까 오늘 오늘 검증된 느낌. 검증됐어요. 제이가 정말 미국에서 살았다는 것을 네. 검증했습니다. 자, 네, 지금 L이 한번 했죠. Trust her이라고 했죠. 네. 그녀를 믿어라. 네, 그녀를 네, 믿어라. Trust me. 자, trust me. 자, 그렇다면 마지막 한번 네. 마지막 문장으로 제이가 해주시겠어요? 네. Isn't it word? Isn't it word? Isn't it word? 라고 했어요. 말이 맞지? 어, 비슷한데? 근데 어떤 상황일 것 같아요? 어, 이거는 When you're right? 예? 아니야? 어, 어떤 거요? 다시 다시. When you're right? When you're right? 어,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국이 이탈리아를 축구를 이겼단 말이야? 라고 했을 때 그게 말이 돼? 말이 돼? 이거였어요. 이거였어요. 아, 말이 돼. 말이 돼? Isn't it word? 한국이 이겼다고? 말이 돼. 아니 지금 이게 말이 돼. 아 약간 이런데. 네. 아, 지금 죄송해요. 이게 지금 말이 돼. 뭐라고 이게.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말이 돼가 이즈니 월즈라고? 말이 이게 말이 돼. 돼? 지금.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고쳐졌죠? 제이? 제이가? 아, 근데 어, 맞아. 우리 L 아, 그럴까? 이게 말이 돼? Does that make sense? 오. 오~ 와, 너무 똑같다. 그렇죠. 그러네요. 그때 이거 했었죠. 자, 제이는 미국에서 살았는 게 맞는 걸로. 네, 맞는 걸로. 오늘 검증 완료한 검증 걸로. 네. Thank you, thank you. 네. 오, 그때도 제이도 make sense 이런 식으로 어,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When he said, "Isn't that word?" I was just thinking, "Word." World. 그, word. 맞아요. Word이라는 거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for example, like my friends and I are out. And they're like, oh, I'm so hungry. Like, let's go to eat sushi because we like sushi. Mm-hmm. Then we'll be like, oh, word. Mm. Oh, word. Word, yeah. word. Oh. 무슨 말이죠? 너랑 같은 마음이라 그런 거 아니야? Yeah, it's like oh. similar. Oh. Yeah, like 자, 대답하면 배고픈데 친구가 스시 먹으러 가자. 라고 했을 때 대답으로 word. word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Mm-hmm. 좋다는 거죠? Mm-hmm. 그게 word가 W-O-R-D? Mm-hmm. word 단어 W O R D 단어 어, 그렇게 하는군요 word 맞다 나도 헐 나도 동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어. 아, 제이 진짜 잘하시네요 제이 잘해요 네. 제이는 제이가 없으면 저희 방송 안 돌아가요 안 돌아요 thank you 다시 네. L 없으면 제이가 없는 K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어 이렇게 제이가 말할 때 우리가 넘어간 적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좋네요. 좋다. 자, 어 너무 너무 재밌는 코너였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콩글리시가 한국에서만 잘하면 영어 표현을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한국인들은 알아들어요. 어. I will shoot 해도 알고. 네. 카운트 나이트도 알고, 메이크업 플레이스도 알고, 메이크업 플레이스도 알고. 근데 이렇게 한국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똑같잖아요. 미국식으로 또 생각하는 거는 맞아요. 제이랑 엘이 똑같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미국식으로 생각하면서 자꾸 표현을 고쳐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코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코너입니다. 벌써요? 네. 안 돼요. 벌써라냐? 지금 녹화 시작한 지. 지금 3시간 되죠? 녹화 시작한 지? 어, 힘들어. 어, 힘들어. 엘 괜찮아요? 괜찮은. 아, 네. 네. 말이 안 나오네. 지금 말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피곤한가 봐요. 지금 엘이가 힘들 수 있어요. 입에서 쓴내가 날 수가 있어. 화이팅! 화이팅! 제가 한번 2016년에 최신 유행어, 한국의 최신 유행어 및 요즘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언어를 찾아봤어요. I have no idea what this means. 그쵸? 네. 자, 이거는 알죠, 근데? 몰라요. 아, 그래? 그럼 이걸로 하죠, 다음 거. 이것도 몰라요. 아, 진짜? 다 몰라요. 아, 너무 어렵구나. 그러면은 엘한테 예. 최신 트렌드를 알려준다고 생각을 하고 yep.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yep. 이 단어들, 이 문장들을 그럼 미국에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도 한번 아. 들어보도록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자, 케미 폭발. 네,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케미 폭발. 아니요. 폭발. 처음 들어봐요. 폭발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뭐랑 explosion. explosion 아닌가? 맞죠? explore. explore. explosion. 그렇죠. 아, bang. 저는 발 보고 I thought it was foot.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케미는 여기서 chemistry를 얘기를 해요. So chemistry. it means good chemistry. 아. 그쵸. 케미 폭발에서 폭발은 you guys get along well, like, yeah, you guys click. You guys click? Uh-huh. 어, 그렇게 말해요? 네. 클릭 클릭. Uh-huh. 잘 맞춘다. 클릭. 아, 클릭이란 게 잘 맞는다는 거예요. 둘이 잘 맞춘다. 잘 안 맞추면 클릭 못 하잖아요. 어. 한 줄 맞다 이렇게 하니까. 클립. 클릭 클릭 클릭 클릭. 마우스 클릭할 때 클릭. 네. 아, 클릭. 그게 딱 맞는다는 뜻인데. 이게 우리는 케미 폭발이 어 너네 둘이 되게 잘 맞는다. 너네 뭐 이런 것들이 잘 맞는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는 you guys click 이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군요. 어, 이것도 우리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you guys look click. You guys click. Can't just click. You guys click. 동사로. 동사로. 동사로. 오, 좋습니다. 재밌네요. 자, 그렇다면 다음 문장. 아재 개그. 아, 이거는 아재 개그. 쉽지 않나? 이게 뭐 올드 개그 아니에요? 아재라는 단어를 우선 설명을 해 줘야죠. 아, 그렇죠. 아재 뭐냐면 네. old man. 네. old man. 아저씨. 아저씨, 아~ 아저씨인데 아저씨 약간 친근하게 부르는 거예요. 친근하게 부르는 거. 아재. 아재.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건데 개그니까 개그는 그냥 농담, 조크를 얘기하는데 아저씨들이 하는 조크가 좀 올드하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아, 솔직히 아니면 뭐 보통 이렇게 쓰죠. 재미없는 농담할 때 아, 아재 개그다. 이렇게 많이 해요. 뭐야, 아재 개그. 가게 할때 이렇게 gag. 네, gag. Like 그 gag. what? 아, no, not gag. 그 뭐예요? gag 때는 누구 이렇게 목 조르는 게 개그예요? 아니 그거 아니고 이렇게. 아닌데. if it's gross, you wanna gag. 이게 막 gag 이렇게 wack 네. 하는 거 싶어. 개원해고 싶어하는 약간 그런 거 아닌가? 네. wack 그런 whack. 느낌이에요. wack. 아. 네. 네네. 아 토하고 싶어. I wanna wack. I wanna 네. 네. 네. 자, 그래서 아재 개그는 그런 네. 올드 쪽.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요? L가 이렇게 좀 확인해야 되는데 네. 미국에서는 dad jokes라고 어. 아빠들이 하는 좀 특별한 아, 개그 그러니까 조크 하는데 jokes. 좀 올드해서 아, 와, dad jokes. dad jokes. 어, 그런 게 있군요. 그거랑 있어요? 비슷한 거 아닐까요? Maybe. I've never heard of dad jokes. Oh, really? Uh-huh. 왜 그러지? There could be.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좀 나서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요. 엘의 아빠는 재밌는 개그만 했을 수도 있어요. 아, 제이 아빠는 조금. 우리 아빠. 조이 아빠. 아, 아재 제이 아빠는 약간 좀. 아재 개그 하시고. 어, 아재 개그 하시고. 네, 그거, 그럴 수도 있죠. 네, 저는 dad jokes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들어본 있군요. 적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 두 개만 더 해볼까요, 우리? 그래요. 자, 두 개만 여기서 해보자. 어떤 단어를 한번 해볼까요? 어, 낄끼빠빠라는 아 재밌다. 네, 낄끼빠빠라는 단어를 엘이 궁금하대요. 저는 몰라요. 낄끼빠빠 몰라요? 낄끼빠빠 몰라요? 어, 모를 수 있죠. 모를 수 있죠. 네, 네, 낄끼빠빠. 자, 뭐죠, 한스? 알아요? 아, 아는데. 네, 우선 한국말로 설명을 해줘요. 제이한테. 뭐냐면 낄 때 네. 끼고. 빠질 때 빠지는 어떤 그거를 그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떤 그 자질? 낄 때 잘 끼고 빠질 때 잘 빠질 빠지고. 수 있는 자질을 말할 때 낄기 빠빠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칭찬이에요? 이걸 잘한다 그러면 칭찬. 이걸 못한다 그러면 칭찬이 아니죠. 아니죠. 눈치 뭐 그런 거죠. 눈치가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낄 때 잘 끼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 어떻게 사용해요? 사용할 때? 네. 아 걔는 좀 낄기 빠빠야? 그렇게 안 하고요. 아니, 아니, 어. 낄기 빠빠 잘한다. 너 네. 낄기 빠빠 잘한다. 야, 걔 낄기 빠빠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요즘에 요즘 사회생활을 잘하려면 낄기 빠빠를 잘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요즘 무한도전에서 양세형이 되게 많이 활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 양세형 낄기 빠빠 진짜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네. 하죠. 네. 자, 뭐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L? 근데 이거는 do you say to the person directly? 직접 말해요. 직접적으로 말 많이 하진 않아요. 근데 뭐 그냥 누가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말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스파크가 너무 낄기 빠빠를 못하고 눈치 없이 만약에 나랑 에리랑 말하고 있는데 막 껴들고 그러면 눈치 없이 야 너 낄기 빠빠 좀 잘해 좀 야 배워라 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아 그렇군요. 좀 근데 네. 미국에서 만약에 야 너 또 눈치 좀 있어라 약간 이런 식으로 눈치 있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미국에는 눈치 같은 거 없어요. 아, 그래요? 그 단어는 없어요. 어, 그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좀 센스 있는 사람이라던가 그것도 센스도 없어요. 그렇죠. 애교 센스 다 콩글리시죠. 다 콩글리시군요. 네. 그럼 뭐라고 매너스일까요? 굿 매너? 매너? 그냥 he's pretty rude. 보라고요. 센스 없는 사람. 네. 루드 좀 무례하다. 근데 막 사람하면 자, 그냥 여기, he's great. He's great. Yeah. 그냥 he's great. 그러니까 여기서 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한국의 언어가 그렇게 되고 미국 한국의 언어가 굉장히 위대하다는 것과 네. 미국인들은 다 낄기 빠빠를 잘한다는 거. 그러니까 다 잘하나 봐. 네, 다 잘해서 별로 쓸 일 없다는 거. 다 센스가 좋고. 이게 언어가 필요에 의해서 창조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I just think Koreans are more descriptive. 그렇죠. 네. 한국말이 더 잘, 더 표현력이 많고, 좋다. 단어도 많고. 맞아 맞아요. 한국말이 위대하죠. Respect, 세종 대왕. Respect. Yes, I respect. 네. 이거 하나 하고 싶어요. 네, 뭐요? 혼밥. 혼밥. 혼술. 뭔지 알아요? 술은 알죠. 밥은 알고. Of course. 근데 혼이 있어요. 혼. 혼밥 and 혼술. 혼 혼자? Yeah. Yeah. Perfect. Amazing. 슬프다. 근데 슬프죠. 맞아요. 혼밥 혼술. 약간 슬픈데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되게 많이 사람들이 맞아요. 하는 거예요. 네. 혼자 밥 많이 먹고 혼자 술도 마시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트렌드예요. 네. 요즘 이렇게 안 좋게 보진 않고 좀 많이 이제 어떻게 mature? 보면 혼자 할 수 있는 이렇게 식당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나 오늘 혼밥하고 혼술이야? 그렇게 얘기해? 뭐예요? 나 오늘 혼술했어. 나 오늘 혼술해. 왜 이렇게 좋아해요? 네? 뭘 좋아해요? 혼술도 그렇게 네. 좋지 않는데. 아, 좋지 않죠. 혼밥했어. 막 이런 식으로. 오늘 나 혼밥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요. 그리고 뭐 드라마 이름도 혼술남녀 막 이런 식으로도 있고. 맞아요. 네, 혼술을 하는 남자, 여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비정상회담에서 보니까 네. 그 캐나다 누구죠? 캐나다 대표? 몰라요. 맞아요. 요즘 안 봐서. 안 봐요? 네. 아, 하여튼 캐나다 대표가 그렇게 네.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부모님한테 아, 캐나다 대표가 아니고. 아, 여튼 네? 외국에서 네. 부모님한테 이렇게 배웠대요. 혼자 술 먹는 순간이 네. 이제 중독의 시작이다. 아. What? if you start to drink alone, you It's the start of addiction. 그래서 혼자서 먹는 거 조금 조심해라. 조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네. 같이 먹으면 더 심하죠. 맞아요. 보통 더 마셔. 더 많이 없죠. 마시고. 요즘에 그냥 집에서 자기 전에 맥주 한잔 하고 이렇게 자는 사람 되게 많대요. 아, 그쵸. 와인 한 잔. 와인 한 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요즘 최신 트렌드 단어까지 배워봤어요. 네. 어때요? 요즘 이런 단어들? 재밌어요. 재밌죠. 신기하죠. 네. 네. 네. 많이 써요. 미국 젊은이들이 쓰는 또 그런 것들 있나요? 맞아. 새로운 단어들. 최신 유행어 뭐 2016년에 많이 쓰던 단어들? 맞아. 그거. 뭐요? Do the nay nay. 뭐예요? 이게? 두더네네? 엘? 그게 뭐죠? 두더네네? 노래인데 네 Maybe you can play it like 두더네네라는 네. 그 노래가 있는데요 네. 춤을 그렇게 많이 춰요 아 그 그래요? 동작이에요 아 두더네네? 두더네네? 이러면서 춰요? 뜻은 뭐예요 뜻? 그 몰라요 네 L, what is the verse again? Do you the... Oh, okay. It's Watch Me Whip, Watch Me Nanny. Mm. 그 노래 있는데 네. One of my friend that I met in the... 친구를 만났는데 In the fall, early fall, mm-hmm. she's like a teacher. Oh. 그 so, when I was... yeah, when I was younger, my kindergarten teacher was like 1, 2, 3, eyes on me. Oh. And all the kids in the classroom be like 1, 2, eyes on you. 1, 2, 아, 그, 뭐 집중, 이렇게, 집, 바프, 어. 그런 거. 1, 2, 이러면 eyes on you, 이런 식으로 어. 한다는 거예요? Yeah, 네. and then so the classroom all be quiet and 어. they're just gonna look at the teacher, right? 그쵸? 네. But my friend, she goes, watch me whip. And then the kids go, watch me nay nay. Watch me whip? 어. 네. 뭐예요? Watch me whip? 그 네. 노래 제목이 Watch me whip, 네. watch me nay nay. 그래서 watch me whip. 그러면? 그러면 제가 성, 제 선생님 말한 네. 거는 one two three eyes on me. 네. 네. 그런 그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주고 받고 주고 받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지 집중하라고 할 때는 네. 지목 할 때 네. 뭐 그렇게 지금 채 지금에는 이제 L가 했던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Watch me whip 이라고 선생님 말하면 Watch me 네네 하는 거예요? Watch me 네네 라고 대답해서 집중하는 거죠 Yeah, Jay's really good at this 그래서 그렇게 많이 세월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원래 그냥 건조하게 What? Eyes on you 막 하는데 그쵸. 이제는 막 춤추고 Watch me 네네 옛날 같으면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은 집중 이러면 집중 이랬다는 건데 지금 했던 거 전했으면 지금은 뭐 뭐 뭐라고 해요? 예를 들 수가 없네요. 베이비 그러면 애들이 Shut up, baby. 그래서 막 놀면 갑자기 춤추면서 되게 딱 집중을 한다는 거죠. 신기하죠. 신기하네요. 한번 해볼까요? 스파크가 한번 유치원 선생님 해주시고 저희 셋이 학생들 해볼게요. 아 그래서 원래 제가 그러면 제가 이렇게 유치원 선생님이었으면 Watch me whip 하면은 Watch me 네네.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춤을 추면서 딱 써놓는 거예요? 네. 자, 좀 떠들까요?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넘어가겠게요. Watch me whip. 왓츠미 네 네. 네. 너무 한국스럽다. 한국스럽다. 네 네. 나 지금 한국말 하는 줄 알았잖아요. 네 네. 네 네. 치킨. 자. 또 없나요? 나 네. 좀 어렵죠. 네. 생각이 잘 안 날 수 있어요. 갑자기 물어보면. It's lit. It's lit? I love that. Yeah, this year. 왜요? It's like it's lit in this place or like 분위기 엄청 좋다. 네. Yeah, it's lit. Is it light? It's lit. Lit가 과거형이잖아요. 아, 아 lit. 어, L-I-T. It's lit. It's lit. 수동태가 된 거죠. 뭐 어디 파티 가면 핫하다. 지금 여기 불꽃 튀고 있다. 너무 좋다. It's lit. It's lit. It's like it's lit in this place. It's lit in this place. 오, 좋다. 그럴 때 좋겠네요. 이렇게 뭐 소개팅 같은데 소개팅 할 때 분위기 좋으면 It's lit. 이러면서 내 마음을 좀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한스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하니까 막 누구 만나고 소개팅하고 누구 막 남자친구 있는지 궁금하고 이런 거 되게 궁금하고 시츄에이션은 아니고 그냥 분위기 네. 좋고 약간 네. 이럴 때 분위기 아니고 지금 약간 화난 듯한 왜 자꾸 나한테 그러라고 like 그러냐 만약에 bar or 파티 가면 it's 네. lit it's lit 그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뭐 네. 소개팅은 아니고 네. 자 분위기 좋다 it's 네. lit it's lit in this place yeah, yeah. right now this club is lit lit 좋다 yeah. 예, 말하기 편하네요 재밌네요 네 저희 요즘 트렌드 언어까지 미국의 트렌드 언어까지 배워봤습니다 오늘 저희 알차게 한번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발음 교정 그리고 또 한스가 그랬어 에리 그랬어 코너까지 와우, 맞춰봤습니다. 저는 뭐 했어요? 네? 제이는 그랬어 없어요? 제이는 그랬어. 다음 시간에 한번 만들어볼까요? 네. 자, 오늘 2017년 첫 방송. 와우. 네. 특별 게스트 엘과 함께하고 있어요. 네. 엘, 저희랑 함께한 이 시간 어땠나요? 너무 좋았어요. 아, 진짜요? 네. I was able to teach and also learn. It was a great experience. 나는 가르치고 배웠어요. 이건 매우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너무 잘하네요. 그러니까. 혹시 못 알아들으시는 분 있을까 봐. 맞아요. 소감 좀 더 길게 해주세요. 아, 그 이제 저희 마치기 전에 네. 엘한테 또 안 물어보면 좀 아쉬운 이제 질문들 몇 개만 할게요. 와우. 네. Yes. 우리 지금 얼마나 더 있나요? 엘이 한국에. 거의 2주? 2주 정도 더 네. 있다 하나요? 어, 그래도 아직 시간이 조금 있네요. 네. 어, 한국에 있는 동안 아, 이거 한국에 미국 이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던 것들이 있나요? 영어를 쓸 수도 있을까요? 네, 그럼요. 영어로 해주시면 너무 좋죠. 여기 저희 great 통역사가 있으니까요. Translator. Hans. Hans. I wish in Korea there is like more hygiene manners. Hygiene yeah. manner? I don't know hygiene manner. What is the hygiene manner? 뭐라고 할까요? 한국말로. 저희 etiquette. Etiquette. 공공장소. 공공장소 etiquette. Because like in America, if we all cough, we turn our heads to our elbow. 네. And we cover our mouth with the elbow and 네. we cough like this because there are a lot of germs that comes 맞아요. Out when we cough. Yeah, I watched like I took microbiology and we watched a documentary of like a cough and all that bacteria that comes off out and it goes all the way to like 5 feet away or something like that. It goes really far. Yeah. So if you cough it all on our hands or then like people don't cover. They do like transfer and other people get sick easily like that. And I think that's why 뭐 감기가 유행이다고. 네. 맞아요. 감기가 유행이다 영어로 할 수 있어요. 네. The cold is trendy. 라고 했다가 규정을 받았어요. Cold is common nowadays. 맞아요. It's very common. Very common. So, 뭐라고 했죠? 자, 한스. 네, 저희 뭐라고 했죠? 네, 제가 토스하지 마세요. 네. 에티켓이 한국에 네. 좀 이제 일반화 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에티켓이냐면 예를 들면 네. 공공 장소에서 기침을 할 때 네, 맞아요. 이제 미국에선 보통 엘보우 네. 팔꿈치를로 입을 마우스를 막는다고 했죠. 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에치 안 하고 이렇게 될 수 있게 네. 이렇게 해야 지금 엘보로 가린 거죠? 엘보우로 가려서 점이라고 네. 그랬죠. 네. 어떤 세균들이 기침할 때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네. 그래서 쉽게 감기 남들의 옮지 않게 맞아요. 그런 에티켓을 좀 지켜주는 문화가 한국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맞아요. 맞아. 한국은 보통 손으로 많이 가리잖아요. 네. 아니면 안 가리는 사람도 많고 근데 손으로 가리면 소용이 별로 없대요. 네, 맞아요. 왜냐면 손으로 이렇게 다 맞터치하니까 네. 그렇죠. 엘보우로 입을 막고 기침을 하는 에티켓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네. 지금 에리 말했어요. 어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또 있나요? 아 네. I think. 네. Like we say a lot of like. It's weird because I think like Koreans are like more respectful. 네. But I think in America, with strangers, we're more respectful because like let's say we cross paths, but like I bump into a person. 네. A Korean won't even look my way and just keep on going. Right, right. But in America, we'll be like, oh, excuse me, or like I'm so sorry. Yeah. Right. Yeah. 자 이런 거죠. 네. 자 길 가다가 어깨빵을 했을 때 어깨빵. 자, 미국에서는 빵. respectful 한다는 거죠. 네. Oh, I'm sorry. Excuse me.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네. 한국에서는 on my way. 어깨빵 해놓고 내가 갈 길을 가니까. 아 어, 너무 설명 잘해. 네, 진짜. 좀, 좀 별로 안 좋다. 네. 우리 근데 우리나라도 원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혹시 어깨빵을 쳤을 때 또 이게 인연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쳐다보고 인연이면은 네. 어 괜찮으세요 어. 혹시 뭐 아플 수도 있으니까 어. 네, 나중에 또 진짜 많이 아프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전화번호 줄 수 있고 만약에 딱 봤는데 인연이 아닌 것 같다 아니면 그냥 어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하고 가야죠 근데 죄송합니다라고 또 얘기를 많이 안 한대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요 지난, 또 심지어 한국은 좁은 길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딪히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에서는 excuse me, excuse me 지나가기 전부터 그냥 맞아요. excuse me, excuse us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국에서는 그냥 빵빵빵빵빵빵빵빵빵 서브웨이 같은데 너무 좁으니까 네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많이 하고 왔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개선이 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한유비부터 좀 실천하죠 알겠습니다. 네. 네, 잘 보면서 Excuse me. 죄송합니다. I'm sorry. I'm sorry. 네, 얘기하면서 네.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Sorry. Sorry. 자, 좋아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 남은 2주 동안 뭐를 제일 하고 싶어요? 뭐 하면서 보내고 싶어요, 에른? 우선 오늘의 플랜은 산낙지를 먹는 거. 산낙지를 먹기로 했습니다. 에린 산낙지를 너무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산낙지를 먹으러 갈 예정이고요. 와우. 가족들랑 더 즐거운 시간 보내기. 한국에 제주도. 있는 가족들. 제주도 가요? 네. 오, 너무 좋겠다. 라고 했는데 네. 아직도 날짜는 아직 정해진 거 없어요. 없어요. 네. 제주도를 꼭 가보고 싶군요. 네. 네. 맞아요. 거기 귤 너무 맛있다고 들었는데 거기 가서 약간 귤 많이 먹으라고요. 좋아요, 좋아요. 제주도 바람이 많이 부니까 따뜻하게 입고 가야 돼요. 아, 추워요. 왜냐면 감기가 요즘 커먼이거든요. 네. 유행. 유행. 네, 좋습니다. 오늘 네. 이렇게 특별 게스트 엘과 함께한 방송이었어요. 너무너무 즐거웠죠? 네. 감사합니다. 저 초대해주셔서. 엘, 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요. 왜냐면 엘 분명히 저희 한유미 방송 이제 매일 들을 거죠? Of course. 네, 그리고 친구들한테 많이 알려줄 거죠? Yeah, of course. 그럼 친구들한테 한마디. 아, 지금 절대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죠. 네. Pressure, no pressure. Hey. Hey, my friend. If you're listening, come check out Soar. It's pretty cool here. Oh. And subscribe to 한유미. 뭐라 그런 거예요, 저희? 아, 아니에요. 네, 아니 그 J L L E 뭐라 그랬죠? 아, 서울 완전 좋다고. Come check it out. Check it out. 한번 보라고. 네. 그리고 뭐라 그랬죠? J가 한스. 구독 좀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2017년 한유미 방송 특별 게스트 엘과 함께한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예, 여러분 다음 주에도 또 저희 즐거운 한유미 방송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네. 네, 기대되시죠? 네. 네. 또 다음 게스트는 누구일 것인가? 다음 게스트 또 재밌는 게스트가 오실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 저희 한유미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